반제반리 대결전에서 이룩한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리.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발사 성공.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국방과학원 과학자기술자들은 주체 백력 2017년 7월 4일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리병철 동지, 김낙겸 동지, 김종식 동지, 정승일 동지, 장창하 동지, 전일호 동지, 유진 동지, 조용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정치적 공갈과 경제봉쇄 작동 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핵무기 보유국,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 전략 잠수함 탄도탄 보유국으로 급상승시키신 데 이어 또다시 이 행성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 보유국으로 되도록 정력적으로 영도해 오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올해 안에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줄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반드시 단행할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시고 그 준비 사업을 진두에서 직접 조직지휘하셨습니다. 당 중앙의 전략적 구상과 명령이라면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박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한밤중에도 이른 새벽에도 흙먼지 자욱하고 아슬아슬한 시험발사 현장들을 스스럼없이 찾고 찾으시어 세용의 첨단 로켓 개발의 조행길을 한치 한치 열어가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불같은 헌신과 노고에 무한히 고무되어 폭발적인 정신력과 기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함으로써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켓을 짧은 기간에 우리식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시험발사를 앞두고 며칠간 로켓 총조립 전투 현장을 계속 찾으시어 긴장한 전투를 벌리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발사 준비 과정을 세심히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그 누구의 지원이나 기술 이전에 의한 모방이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개발 창조의 길에서 새롭게 탄생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을 바라보시며 미남자처럼 듬직하니 잘생겼다고 정말 잘 만들었다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미제와의 기나긴 대결이 드디어 마지막 최후의 손에 들어섰다고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미국에 똑똑히 보여줄 때가 왔다고 심지어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발사 당일 이른 새벽 또다시 로켓 시험 발사장에 나오시어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계획을 요약하셨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새로 개발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켓의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특히 우리가 새로 개발한 탄소폭탑 재료로 만든 대륙간 탄도로켓 전투부 첨두의 열견딤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비롯한 재돌입 전투부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명령에 따라 오전 9시 주체 조선의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이 영암 같은 불기둥을 내뿜으며 기운차게 발사되었습니다. 발사된 로켓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 종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 비행하여 거리 933km 조선동의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로켓 시험 발사를 통하여 대륙간 탄도 로켓 발사 시 로켓의 발사대 리탈 특성과 능동 구간에서 계단별 유도 및 안정화 체계, 구조 체계의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했습니다. 또한 1계단 대출력 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 특성을 재확증하고 실지 비행 조건에서 새로 개발된 비추진력이 훨씬 높은 2계단 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 특성과 작업 특성들을 확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 설계한 계단 분리 체계의 동작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했으며 전투부 분리 후 중간 구간에서 중량 전투부의 자세 조정 특성을 재확증하고 최대의 가혹한 재돌입 환경 조건에서 말기 유도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확증했습니다. 특히 재돌입 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 도시의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 조건에서도 전투부 첨두 내부 온도는 25도씨 내지 45도씨의 범위에서 안정하게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 조정 장치는 정상 동작했으며 전투부는 그 어떤 구조적 파괴도 없이 비행하여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대륙간 탄도 로켓을 장착한 이동식 발사대차의 기동 특성과 발사 준비 공정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도 무기 체계의 전술 기술적 요구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동행한 일꾼들과 함께 영상 표시 장치에 현시되는 대륙간 탄도 로켓의 비행 상태를 구체적으로 지켜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의 시험 발사 결과를 분석하시고 완전 대성공이라고 선언하시자 발사장은 이름할 수 없는 뜨거운 격정과 환희로 불도가니 마냥 끌어번졌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생사운명을 함께하며 오늘의 특대사변을 안아온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을 사랑의 넓은 품에 꼭 껴안아주시며 오래도록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참으로 절묘한 시점에 거만한 미국놈들의 면상을 후려칠 중대한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하여 통쾌함을 금치 못해하는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눈여겨보았을 미국놈들이 매우 불쾌했을 것이라고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이 지난 5월에만도 화성 12형, 북극성 2형을 비롯한 3형의 전략 무기들의 실전 능력을 연이어 과시하고 이번에 또다시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까지 단번에 통쾌하게 성공시킴으로써 주체조선의 자주적 존엄과 영적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 우리 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결사옹위했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의 대성공은 장장 수십 년 세월 세계를 이어온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우리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고 하시면서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횡포한 도전과 겹사이는 시련 속에서도 추후에 흔들림 없이 우리 당의 병진 노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들어온 위대한 조선인민에게 성고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이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 탄도로켓까지 보유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 지위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적대 세력들의 끈질긴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튼튼히 다져놓은 데 대하여 응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어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한 전체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시며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핵무장력 강화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험로 역경의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어 우리나라를 존엄 높은 핵강국, 로켓강국으로 우뚝 올려 세우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 청사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